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국제사회계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가미 갱이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으며,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니콜라이에브는 김종일 동지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리밥살 책동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혁명실천으로 증명하시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신 분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국제 김일성상 리사회, 국제 김종일상 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었던 비시와나사는 만민의 태양이신 김종일 용도자는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상에 내려오신 천출위인이셨다고 했으며, 이탈리아 종합투자그룹 리사장 장카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인민을 하늘로 스승으로 숭배하신 김종일 각하는 분명 그 하늘의 태양이시라고 격동된 심정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세 즈음하여 이란신문 이란뉴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신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과 영상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그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대서특필했습니다.